설 얘기입니다. 5등생 A양과 10등생 B양이 학생 관람 불가 영화를 보러 갔다가 걸렸습니다. A양은 근신, B양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지쳐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했던 거니까 A양은 근신, 공부도 못하는 게 영화관이나 들락거린다고 B양은 무기정학. 그러자 학생들이 쑥덕거렸습니다. 공부 못하는 게 죄일까?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 같으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라도 그러셨겠죠. 요즘 어떤 이는 쫓겨나고 어떤 이는 징계받고 어떤 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하기만 하네요. 오늘 첫 곡, 영화 천국의 사랑, Made in Heaven 중에서 We've Never Danced 이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캄브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My name is H.I. McDonough. Call me Hi. 하이 맥도나가 에디를 처음 만난 건 유치장에서였습니다. Don't forget his profile, Ed. Turn to the right. A day I'll never forget. Turn to the right. 단순 강도와 여경찰 사이였죠. 수감자들의 사진만 줄창 찍어대는 경찰 에디에게 하이는 자꾸만 마음이 쏠립니다. Now prison life is very structured, more than most people care for. But there's a spirit of camaraderie that exists between the men. 하이는 감옥 생활이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오락부락한 죄수들과 동지애도 생기고요. In an effort to better ourselves, we were forced to meet with a counselor who tried to help. 그리고 추록. 하지만 옳게 살아보려는 자신을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이 생각에는요. I don't know. They say he's a decent man, so maybe his advisors are. 그래서 또 총을 들었고 결과는 다시 감옥행입니다. What's the matter, Ed? 그런데 사진을 찍는 여경찰 에디의 표정이 이번엔 왠지 어둡습니다.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나쁜 자식. 하이가 흥분했습니다. Tell him I said so, H.I. McDonough. And if he wants to discuss it, he knows where to find me. In the Maricopa County Maximum Security Correctional Facility for Men, State Farm Road, number 31, Tempe, Arizona. I'll be waiting. I'll be waiting. 감옥에서 그 녀석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소식 전하라고 소리소리 지르죠. 그런 하이가 에디 역시 싫지는 않습니다. Well, hi, you done served your 20 months. And seeing as how you never use live ammo, we got no choice but to return. 20개월의 감옥 생활을 끝나고 전과 2범의 하이는 또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복수냐, 사회로의 복귀냐, 이 갈림길에서 하이는 복수를 선택합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Come down on the incarceration question, whether it's for rehabilitation or revenge. But I was beginning to think revenge is the only argument that makes any sense. Show the tattoo. Turn to the right. Don't forget his fingers. 세 번째 감옥행.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에디와의 관계도 발전합니다. 지문을 찍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은 에디에게 하이는 살며시 반지 하나를 끼워줍니다. 훔친 건 아니니 걱정 말라면서요. They say that absence makes the heart grow fonder. 외로울수록 사랑은 더 그리워지는 법. 황량한 감옥의 불이 꺼지면 하이의 눈앞에는 자꾸만 에디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Okay then. Turn to the right. 세 번째 추록. 그 후 하이는 또 에디에게 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청혼하러 온 예비 남편의 신분입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에 골이 납니다. It's Pos takes us to a starter home in suburban Tempe. And I got a job drilling holes in sheep. 아리조나주 교회에 살림을 차리고 철공서에 일을 얻은 하이. 갑갑한 직장생활이 감옥 같지만 그래도 에디와의 신혼생활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제 에디가 아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은 무척이나 노력했죠. 가임 기간도 알아내고 열심히 사랑하고 아기 사진을 온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아, I'm barren. 아, 하늘이 이들의 행복을 시기한 걸까요? 에디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양도 생각해보지만 아빠들 사람이 전과자라 그것도 안 됩니다. 이제 에디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습니다. 집안도 엉망이고 경찰 일도 그만둬버렸습니다. Then one day, the biggest news hit the state since they built the Hoover Dam. The Arizona Quince was born. 어느 날, 에디와 하이는 TV를 보다가 멍해집니다. 인근 마을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TV 뉴스였지요. Florence, Arizona is the wife of Nathan Arizona. 누군 너무 많이 낳고, 누군 하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디와 하이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묘안이 떠오른 거죠. 누가 들어도 욕먹을 짓인 아기 유괴 계획이었습니다. 4월 12일 저녁 8시 45분 다섯 쌍둥이들의 2층 방입니다. 하이가 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다른 내 아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아기는 소파에, 또 한 아기는 땅바닥에. 하이는 아기들 하나하나씩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생각처럼 얌전하지 않지요. 의자 위에 앉혀놓았던 아기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그 아기를 끄집어내는 하이의 등 위로 또 한 아기가 떨어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이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벽장 속에 숨어있는 아기를 겨우 찾아놓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아기가 방 밖으로 기어나갑니다. Why don't you go up and check on him? Sound restless. 이때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다섯 쌍둥이의 엄마가 2층으로 올라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침 뚝 대고 침대에 앉아있는 다섯 아기들. 하이는 실패했습니다. What's the matter? I'm sorry, honey. It just didn't work out. What do you mean it didn't work out? Well, they started crying and they were all over me. It was kind of horrifying, honey. Let me in. Of course they cried, babies cried. 차 안에서 기다리던 에디, 문도 열어주지 않죠. 아기를 데려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할 수 없이 다시 2층 방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하인. 그런 그를 보고 한 아기가 빵긋빵긋 웃어댑니다. 나탄 주니어였죠. Which one you get? I don't know. Nathan Jr. I think. Give me here. Here's the instructions. Oh, he's beautiful. Yeah, he's awful damn good. 나탄 주니어를 훔치는데 성공한 하이. 정말 잘한 일일까? 후회도 되지만 에디는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I love him so much. I know you do, honey. I love him so much. 집에 먼저 들어온 하이. 이 인형이 좋을까? 저 인형이 좋을까? 갓난아기가 뭘 알 거라고 플레이보이 잡지는 침대 밑에 감추고. 그리고 전축을 틉니다. This is it, young Nathan Jr. You can just feast your eyes about, old boy. There's a light around him, huh? Damn, I'm sorry. 드디어 아기를 맞아드립니다. Come on over here, young Nathan Jr. I'm gonna show you around. Look at here, young sportsman. That there's the kitchen area where Mom and Pa chow down. This here's the TV. 2 hours a day maximum, either educational or football. 하이는 아기에게 집안 설명을 해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부엌, TV, 소파. 아기는 하이가 하는 꼴을 신기한 듯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What are you kidding? We got us a family here. 이제 세 사람은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녁. 아리조나 주립교도소 바깥 땅 한 구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명의 남자가 그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잠시 후 아기를 재우느라 탈진 상태가 된 에디와 하이의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방문객은 바로 조금 전에 그 사내들입니다. 에빌과 게일, 하이의 감방 동료들이죠. 이 불청객들을 바라보는 에디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구나 심한 악취까지 풍기니까요. 천연덕스럽게 하수도를 따라 땅굴을 파고 왔다고 말하는 에빌과 게일. 말하자면 탈옥수들인 셈입니다. That night I had a dream. I drifted off. 그날 밤 하이는 꿈을 꿉니다. 행복, 탄생, 새 생활. 이런 좋은 꿈을 꾸고 싶었지만 정작 꿈에 나타난 것은 오토바이를 탄 무시무시한 사나이입니다. A lone biker of the apocalypse. A man with all the powers of hell at his command. 온몸에 문신을 새긴 이 무적의 사나이. And laid to waste everything in his path. 죄 없는 토끼한테 수류탄을 던지고 the helpless and the gentle creatures. He left a scorched earth in his wake, befouling even the sweet desert breeze that whipped across his brow. 햇빛을 쬐러 나온 손가락만한 도마뱀에게까지 장총을 쏘아대는 그런 인간이었죠. 나비야. Mrs. and the rest of the kids left town to, I ain't saying where. 다음 날 아침, 다섯 쌍둥이의 아버지 나타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기를 찾아주면 현상금은 할인 없이 2만 5천 달러랍니다. 한편 탈주범 게일은 가슴이 풍만한 에디가 아기에게 왜 모유를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이는지 궁금합니다. Why aren't you breastfeeding? You appear to be capable. Mind your own business. 대꾸도 하기 싫은 에디. 하이에게 눈치를 듣죠. 하이는 오물쭈물 말합니다. Oh, yeah. Say, boys, you wouldn't mind making yourself scarce for a couple of hours this afternoon, would you? 오후에 잠시 나가줄래?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니들 얼굴이 알려지면 뭐 좋을 게 있겠어? Where's that baby? Where's he at? You'll find him, honey. 오후가 되어 아기를 보러 온 친구 글랜과 노트 부부는 오자마자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노트가 아기의 이름을 물어보지요. What's his name? Hi Junior, till we think of a better one. 얼떨결에 Hi Junior라고 대답해버리는 에디. Name him Jason Caleb or Tab. Oh, he's an angel. He's an angel straight from heaven. 하이는 하이대로 정신이 없습니다. 친구 부부가 데려온 다섯 아이들의 장면이 대단합니다. 집안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죠. Glenny 대뜸 아기 이름을 물어봅니다. She can do something for me and Dot. Se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semen. Say, that reminds me. What you gonna name it? Ed. Ed Jr. 하이는 얼떨결에 에디 주니어라고 대답해버리죠. See, I don't really need another kid, but Dot says he's here getting too big to cuddle. 하이의 정신을 빼놓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Then there's a diphtheria tetanus, what they call the dip-tet. You gotta get them dip-tet boosters yearly or else we'll develop lockjaw and night vision. Then there's the smallpox vaccine, chickenpox, and measles. And if your kid's anything like ours, you're gonna have to get all those shots yourself first before he'll ever take them. 디프테리아 주사, 홍역 예방 주사, 교육보험, 주치. 아기 아빠가 해야 할 일들을 늘어놓는 친구 부부. 하이와 에디가 아기를 입양한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Even if he don't get sick, he's got to have his dip tet. He's got to have his dip tet, honey. 어쨌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인 하이는 울고 싶습니다. I don't know. Maybe it's wife, kids, family life. I mean, are you satisfied, Glenn? Don't you ever feel suffocated? Like there's something big pressing down. 그런 그에게 글렌이 묘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She thinks you're cute. Yeah, I'm trapping you negative, and I could say the same thing about 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Glenn? What am I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sex, boy.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아내 도트가 하이를 괜찮게 생각하고 자신도 애들을 좋아하니까 마누라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I'm talking about what they call nowadays open marriage. I'm talking about. Keep your goddamn hands off me. 마침내 폭발하는 하이. 글렌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I'm gonna try to help! You crazy! You crazy, man! Keep your goddamn hands off my wife! You crazy! I pity you! 결국 글렌은 코가 깨졌습니다. 글렌은 하이의 직장 상사였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해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날 밤 기저귀를 사러 슈퍼마켓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이에게는 강도질이 습관입니다. 그렇지만 약삭빠른 직원이 이미 비상벨을 눌러버렸습니다.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뭔가 이상해서 하이를 찾는 에디. That son of a bitch. That son of a bitch. 아니나 다를까 얼굴에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총을 든 그 모습에 에디는 보통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기저귀 때려 강도짓을 해. Come on now. 하이를 내버려 두고 차를 몰고 가버리죠. Honey! 경찰차는 달려오고 슈퍼마켓 점원까지 총을 쏘아댑니다. 차도 없이 진퇴양난에 빠진 하이. 기저귀를 챙겨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떨어뜨린 기저귀를 집으려 하지만 총알 세례가 빗발칩니다. 할 수 없이 남의 집 담을 넘는 하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보다 무서운 큰 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나서니까 동네 개들이 모두 신난다는 듯이 다 몰려듭니다. 하이의 뜀박질이 당연히 더 바빠지겠죠. 그런 하이를 쫓는 경찰과 동네 개들 그리고 가게 점원. 하지만 하이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다른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기저귀를 또 훔치려고 하죠. 그런 그에게 총과 개가 지치지도 않고 쫓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나온 하이, 에디의 차가 그를 구해줍니다. 숨이 차서 헉헉대는 하이의 얼굴에 다짜고짜 한 방 먹이는 에디. 아빠로서 아기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는 하이의 말에 에디의 마음도 찢어질듯 아픕니다. Nathan Jr. accepts me for what I am. And I think you better have too. You know, honey, I'm okay. You're okay.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쫓길 때 길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기저귀 한 통을 하인은 결국 다시 찾아냅니다. 집념의 사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에디와 하인, 두 탈옥수 친구들이 술을 퍼마시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채 TV를 보고 있습니다. 에디는 열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외출했다 돌아올 때까지 나가달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You gotta have a little bit of ambition. We just watching on the news how somebody went and snatched up one of Arizona babies. 친구와 아내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진 하이. 에빌과 게일이 그런 글을 꼬드깁니다. 은행이 털자는 것이었죠. 하이는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는 마누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야. 이런 말을 게일한테 듣고는 은행 강도를 결심합니다. Seems to me sitting here you ain't doing her any good. And you ain't being true to your own nature. 그날 밤 에디의 집 부근 언덕배기에 정체 모를 남자가 도착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장총 울면 바로 그 꿈속의 사나이가 현실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는 다음날 아침 다섯 쌍둥이 아버지 나탄 씨를 찾아갑니다. Who the hell are you? Smalls, Leonard Smalls. 사람 사냥꾼 레오나드 스멜스. 간단히 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나이는 유괴된 아이를 찾아줄 테니 그 대가로 2만 5천 달러가 아니라 배인 5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놓으라고 억박지르지요. 내켜하지 않는 나탄에게 손가락 끝으로 잡은 파리를 들이대는 사람 사냥꾼 레니. 유괴범들을 추가 요금 없이도 혼내주겠다고 으름장 놓습니다. 완전히 협박입니다. Today's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바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하이와 두 친구. 은행을 털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이한테 맞아 기부스를 한 직장 상사 글레인이 찾아오지요. Expecting anyone? No. You two stay out of sight. Morning, Glenn. I ain't coming in if you don't mind. I just keep my. 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아기 이름이 하이 주니어도 에디 주니어도 아닌 나탄 주니어란 것은요. 글렌이 큰 소리로 떠듭니다. 하루간의 여유를 줄 테니 아기를 넘겨. 나는 다섯도 모자라거든. 아이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Junior, but it's Junior, all right. It's Nathan Junior. You stay away from me, McDonough. Oh yeah, you're an awful big man. When you got something around a club. 하이의 기분이 영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건 웬일입니까? 글란이 가고 나자 이번에는 에빌과 게일 두 친구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글란이 소리치는 걸 듣고 친구들도 이제야 사실을 한 것이었죠. 2만 5천 불, 이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놓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선 탈옥수 게일과 에빌, 하이와 덩치 큰 게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이는 힘 좋은 게일을 당할 수가 없죠. 아이를 빼앗기고 의자에 포박까지 당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외출해서 돌아온 에디. 벌어진 사태에 넋을 잃었습니다. worried, honey, but believe me, there ain't a thing to be worried about. We're absolutely going to get him back. There just ain't no question about that. We'll get him back. That's just all there is to it. And you want to know another thing? 하인은 총이라는 총은 모조리 허리춤에 찹니다. 어떻게든 아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Now they ain't gonna hurt him, honey. They're just in it for the score. But I ain't like that no more. I'm a changed man. You were right, I was wrong. We got a family here. I'm gonna start acting responsibly. So let's go, honey. Let's go get Nathan Jr. All have chicken and dumplings. Yeah, we'll all have chicken and dumplings. 게일과 에빌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이 몸값 쓰다가 은행을 털 생각까지 하니 금방이라도 떼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All right, now. You just lie down back there, old timer. Yes, sir. 에빌 역시 하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아기 용품을 잔뜩 산 뒤 돈 대신 총을 내밀죠. 그리고는 가게 주인에게 엎드려서 800까지 다 쓴 뒤에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가게 주인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6 Mississippi, 7 Mississippi, 8 Mississippi, 9 Mississippi. Got some baby grub. 차를 타고 가면서 이웃이 기저귀, 가재 수건들 이렇게 훔친 물건을 보며 신이 난 게일과 에빌.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Where's Junior? 아기는 어디 있지? 아기를 차 지붕에 두고서는 그냥 출발을 했으니 아기가 있을 리가 없죠. 다시 돌아간 두 사람. 가게 주인은 그때까지도 소를 세고 있었습니다. 아, 다행히도 천사같이 귀여운 나탄 주니어는 도로 한가운데 유모차를 탄 채 얌전히 앉아있습니다. 험악한 강도도 볼 수 있나요? 게일은 기쁨에 들떠서 이제부터는 자기 아들이라고 소리칩니다. 게일 주니어라고요. 한편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아이를 찾아 헤매는 에디 그리고 하이. 이 두 쌍 말고도 아기를 찾아 헤매는 또 한 명의 추격자. 오토바이 사나이 맨입니다. 마침내 시골 은행에 도착한 게일과 에빌 당당하게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꼼짝 마라. 엎드려. 그런데 겁도 없는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Well, 꼼짝 말라더니 또 엎드리라고? Drop, okay, 은행 손님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리성합니다. 엎드리려면 꼼짝을 해야 하니까요. 게일이 던져준 돈푸대에 돈뭉치를 집어넣던 은행 직원이 그 돈푸대에 조그만 물감 포격 하나를 함께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차를 모는 두 사람.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죠. 이번에 또 아기를 태우지 않은 겁니다. Oh, shoot, Gail. We done good. This ought to split up real nice three ways. God damn it! You never leave a man behind! Leave him behind! 그 순간 터져버린 파란색의 물감 폭약. 물감이 차 안을 뒤덮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에디와 하이가 나타나죠. 아기가 떨어진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늦었습니다. 수류탄을 터뜨리며 달려오는 사람 사냥꾼 레인이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레니는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에디의 차를 향해 총을 쏘아댑니다. 또 수류탄까지 던집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하이와 에디. 하지만 아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가 용감하게 나섭니다. Give me that baby. I want that baby. 아기를 돌려달라고 소리칩니다. Give me that baby, you warthog from hell. 단검을 뽑아든 레니. 순간 하이가 그를 향해 총을 쏩니다. 그 사이 에디는 아기를 빼앗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에디와 아기는 도망을 쳤지만 하이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개패드 두들겨 패는 사람 사냥꾼 레니. 맞으면 쓰러지고 또 맞고 쓰러지고 하이의 허리를 쥐는 레니. 그 순간 하이는 레니의 가슴에서 뭔가를 뽑아냅니다. 그것도 모르고 레니는 쓰러져 있는 하이를 향해 총을 뽑아들죠. 그때 손에 쥔 것을 보여주는 하이. I'm sorry. 레니의 허리에 찬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것이었죠. 악몽이 끝났습니다. 에디와 하이는 아기 나탄 주니어를 되돌려주러 갑니다. 도저히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거죠. 훔쳐갈 때처럼 사다리를 타고 아기 방에 몰래 들어온 부부. What the hell's going on? 인기척에 다섯 쌍둥이 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Suppose you tell it. 아기가 되돌아온 것을 알게 된 다섯 쌍둥이 아버지는 이들 부부에게 현상금을 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에디는 2만 5천 달러를 받는 대신 아기를 조금 더 보겠다고 합니다. 순간 다섯 쌍둥이 아버지 나타는 사실을 알 것 같습니다. You took him, didn't you? Wasn't that biker at all? 왜 그랬냐고 묻지요. 에디는 서름에 훅 빠져서 말합니다. We both did it. We didn't want to hurt him any.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요. For money or nothing. We just figured you had more than you could handle baby-wise. 나탄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쌍둥이는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것이었죠. 하지만 에디와 하이는 이제 이혼할 생각입니다. 서로 너무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나탄. 자신들은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아기를 데려다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너그럽게 얘기합니다. You can go out the way you came in. And before you go off and do another foolish thing like busting up, I suggest you sleep on it. At least one night. That night I had a dream. I dreamt I was as light as the ether. 그날 밤 하이는 또 꿈을 꿉니다. 미래의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나탄 주니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디와 자신에 관한 꿈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먼 훗날 자식과 손자들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은 보입니다. 이 모든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꿈속에서도 고민은 되지만 에디와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한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 하이는 그것이 꼭 현실이 될 거란 걸 굳게 믿으니까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는 조엘 에단 코인 형제 감독의 Raising Arizona, 아리조나 유괴 사건이었어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카메라 기법도 뛰어났고요. 대사들도 재치 있었고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났고요. 또 상상력이라든지 아이디어도 굉장히 기발했고요. 하지만 이런 코미디 영화는 그 대사의 묘미가 대단한데요. 한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것들을 다 살리지 못한 게 안타깝네요. 참 따뜻한 코미디였는데요. 이 영화의 인물들을 보면 겉으로는 모두 악당들이에요. 뭐 범죄자, 전과자, 탈옥수, 그리고 유괴를 계획하는 경찰관. 하지만 사실은 모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 겉으로만 착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은 나쁜 사람들보다는 속은 악당인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자,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광주 중흥이동의 지수련 씨, 대구 덕흥고등학교 2학년 2반 친구들과 김지훈 학생 들어주십시오. 구니스 중에서 신디로포가 부르는 Goonies are good enough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 91.9MHz 문화방송입니다.